쓸쓸한 내 마음에 소리 없이 다가와 갑작스레 할 수도 없는 설레임만 긴 너 어두웠던 세상 속으로 빛이 쏟아지듯이 네 앞을 다시 밝기만 비추네 잊어버리고 의미 없는 시간에 묻혀 잃어버린 날들 미소를 품은 널 보며 내 맘에 꽃이 하얗게 피어나 너와 맞이할 새로운 꿈을 그려봐 너의 눈망울에 비친 내 마치 너를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잊었던 지난 기억이 어느새 눈앞에 떠올라 너에게 나를 돌아본다 계속 맴돌고 있는